박근혜의 욕도는 무모한 대결악담질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민족화해협의회 경고장. 지금 온결에는 선군의 위력으로 적대 세력들의 온갖 제재 압살 책동을 단호히 쳐갈기며 자주의 핵강국, 천하제일강국으로 무섭게 솟구쳐 오르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에서 통일조국의 창창한 내일을 내다보며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을 절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동족에 대한 적대감이 골수에 찬 박근혜 육도는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결의의 한결같은 요구에 역행하여 매일과 같이 체제 대결 악담질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 역도련은 그 무슨 심각한 균열 조짐이니 우려 수준의 급변 상황이니 하는 망발을 죄치되는가 하면 감히 우리의 최고조람을 걸거들며 비상식적이니 폭적이니 하는 무마기 그지없는 특대형 도발 악담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진 노선을 고립이니 자멸이니 하는 개수작질로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반과국 압박공조 구걸의 환장이 되어 돌아치고 있으며 변화 유도니 당국과 주민 분리니 하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체제 통일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까마귀가 12번 울어도 까옥소리뿐이라고 천성적으로 소갈머리가 고약한 데다가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승공통일을 부르짖던 유신 독재자의 망령을 되살리려고 악을 쓰는 청와대 악마에게서 다른 소리가 나올 리 만무하다. 하지만 6.15 시대의 소중한 성과물들을 깡그리 말살하고 북남관계를 결단낸 죄악만으로도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천하역정년이 악취나는 주둥이를 마구 놀려대면서 진실을 오도하고 민족을 우롱하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데 대해서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 민족화해협의회는 격노한 우리 천만 군민의 무자비한 징벌 의지를 그대로 담아 신성한 우리의 조남과 체제에 감히 도전에 나서며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버리고 최후발악하는 극악한 동족 대결 광신자 민족의 특등 재앙거리인 박근혜 욕도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1. 박근혜 욕도는 그 무슨 균열 조짐이니 급변 사태니 하며 아무리 떠들어대야 우리의 체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잠꼬대 같은 수작질을 거둬치워야 한다. 요즘 박근혜 년이 눈만 짝해지면 외워대는 것이 그 누구의 체제 불안정설이다. 얼마 전 해외 행갓길에 오르면서 비행장에서 졸개들에게 주절거린 것도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얼빠진 녹들이었다. 그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천치, 대결 정신병자만이 죄칠 수 있는 가올복구기 같은 소리이다. 정치의 체제, 사회제도의 공고성은 그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에 있다. 절세 위인을 높이 모시어 이 땅에 날마다 무수히 새겨지는 숭고한 인민사랑의 전설들, 어머니 당을 우러러 천만 자식들이 터치는 노동당 만세, 사회주의 만세 소리. 이것이 바로 위대한 혼연일체의 나라,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조선노동당제의 7차 대회와 역사적인 당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및 군중시위,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농맹 제9차 대회를 비롯한 뜻깊은 대회들과 행사장들마다의 차고 넘친 충정의 열기와 일심단결의 기상은 우리 공화국의 강력한 정치적 지반, 우리 제도의 공고성에 대한 일대의 과시였다. 비극은 세계가 공인하는 우리 공화국의 이 엄연한 현실을 박근혜만은 전혀 모르고 헤덤비고 있다는 데 있다. 하긴 민심과 여론의 눈, 귀를 다 틀어막고 독수공방하는 청와대 백치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남조선의 야당을 비롯한 각계층이 균열 조짐이니 급변 사태니 하는 박근혜 년에 너무도 왕청 같은 소리에 아연실색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어처구니없는 것은 역도 년이 북체제의 불안정 조짐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라도 있는가 하는 각계의 빗발치는 비난에 몇몇 인간 쓰레기들의 추악한 행태를 그 무슨 근거로 주어대고 있는 것이다. 사고 수준이 전응하에도 못 미칠 전형적인 돌대가리인 박근혜만이 할 수 있는 천박하기 그지없는 발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쓰레기는 오물장에 가기 마련이다. 용용한 대화의 흐름에서 밀려난 거품, 끓어오르는 쇳물가마의 슬라크와 같은 인간 쓰레기들이 떨어져 나갈수록 우리 대우는 오히려 순결해지고 혁명은 더욱 활력에 넘쳐 전진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천리이다. 역도년이 인간이기를 그만둔 쓰레기들이 모여드는 것이 그렇게도 반가우면 얼마든지 걷어안고 악취 풍기는 오물장 관리부 노릇이나 실컷 하라는 것이다. 명백히 말하건대 박근혜는 그 무슨 체제 불안정이니 급변 사태니 하는 것이야말로 말라 죽은 나무에 열매가 달리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잠자코 앉아 돼질 날이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박근혜 역도는 병진 노선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최후 승리의 용마루에로 질풍노도치며 비약하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기상을 똑바로 보고 고립이니 자멸이니 하는 부질없는 앙탈질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들어봐 우리가 저 소소탄 시험과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 사업 발사에 성공하자 혼비백산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은 유엔 제재 교리 제2270호라는 것을 조작하였으며 박근혜 패당은 그 무슨 독자 제재를 운운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전면 폐쇄하는 망동을 부리었다. 그러면서 미국과 괴뢰 패당은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에 북이 더는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느니 머지않아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느니 하는 희도운 소리를 괴쳐댔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는 적들이 떠버린 것처럼 위축된 것이 아니라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보란듯이 우리식의 핵타격수단 개발에 박차를 가면서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와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 10 시험 발사, 핵탄두 폭발 시험에 성공함으로써 주체조선의 핵공격 능력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고창한 규모의 여명거리 건설에서 만리마속도 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백두산 영웅청년 3호발전소, 평양자라공장, 료경김치공장, 평양제육기자재공장, 순천화균합격소에 새로 꾸린 아크릴계 칠감생산공정을 비롯한 기념비적 장점을 현대적인 공장들과 생산기지들이 도처의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라 원수들의 면상을 호되게 후려갈겼다. 우리 당의 병진 노선이 펼쳐놓은 이 경이적인 현실 앞에서 핵전략 자산 총동원, 초강도 제재를 떠들어대며 분수 없이 놀아대던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은 개코망신만 당하고 미칠 지경이 되었다. 우리의 병진 노선에 대해 고립이니 자멸이니 하며 험담을 드러놓는 박근혜 역도의 궤변은 날로 강화되는 우리의 무진막강한 핵공격 능력과 놀라운 사회적 강국 건설 성과의 질급한 자의 다급한 비명에 지나지 않는다. 종세 흐름이 보여주는 바 같이 오히려 고립과 자멸의 나락에 굴러떨어져 호적거리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과 괴뢰 패당이다. 그 주제에 적하면 그것은 응징이니 뭐냐며 짹짹거리는 청와대 늑다리 계집년의 꼴은 더욱 가관이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수십 년간 자조 자립 자위의 기치 밑에 다지고 다져진 우리의 국력의 종심이 얼마나 깊은지 박근혜 역도는 알기나 하는가? 썩은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가련한 것은 상대는 미국도 대응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때에 아직도 박근혜 패당이 북핵폭이니 제재 효과니 하는 잡소를 계속 내뱉으며 악을 써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는 그 어떤 제재도 압력도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더러운 입버리를 함부로 놀려대지 말아야 한다. 3. 박근혜 역도는 체제 통일 야망이야말로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변화 유도니 주민의 삶이니 뭐니 하며 경망스럽게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역도녀는 자기의 대북 정책이 신뢰의 보자기에 감싼 체제 대결, 체제 통일 야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파산을 당하게 되자 이제는 북정권 교체라는 무엄한 망발까지 죄쳐대며 발광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이 변화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유도해야 한다는 회개망측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북인권법을 시행한다. 측근들을 내몰아 대북압박 공조 설득 노름을 벌린다 하며 부산을 피우는 한편 재년이 직접 구걸 행각에 나서서 여기저기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청탁하면서 구차스럽게 놀아대고 있다. 박근혜 면이 떠버리는 변화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들어 저들처럼 썩어빠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가치관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이 얼마나 파렴치한 궤변이고 엄중한 도발인가. 역적 패당이 떠버리는 인권 개선이니 주민의 삶이니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를 내부로부터 흔들고 저들 주도의 체제 통일을 기어코 실현해버리는 기도에서 출발한 모략 나발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식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일이며 이 고마운 제도를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인민이 실생활 체험을 통하여 간직한 투철한 신조이다. 지난해 뜻밖의 재난을 당한 나선 땅에 펼쳐진 전화위복의 기적과 평범한 과학자들에게 통째로 안겨진 위성과학자 주택지구와 미래과학자 거리,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육아원과 애육원들, 어려운 속에서도 변함없이 실시되는 무료교육 무상치료제를 비롯한 국가의 인민적 시책들, 온 나라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이 되어 서로 돕고 이끄는 사랑과 의리의 참다운 인간관계, 이러한 격동적인 현실을 남조선 땅에서는 상상이나 할 것 같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도가 남조선을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 인간 생적으로 전락시킨 망고 최악에 대해서는 낯색 하나 붉히지 않고 그 누구의 인권이니 주민의 삶이니 하고 죄체되고 있으니 세상에 이처럼 뻔뻔스러운 년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역도년이 북이 변화하면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히트온 수사까지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년의 대갈통에는 오직 동족을 모해하고 우리 제도를 붕괴시킬 체제 대결 흉심만이 꽉 들어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치 혓바닥이 제목을 자르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박근혜 역도와 같은 천하 역적 특등 대결 광신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는 박근혜 역도가 우리에 대해 죄친 악담들과 저지른 죄악들을 죄다 기록해놓고 있으며 조국 통일 대전 승리의 그날 그에 대해 가장 철저히 가장 무자비하게 심판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엄포나 위협이 아니다. 박근혜 역도는 무모한 대결악담을 마구 죄체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머지않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주최 배고 2016년 9월 11일 평양.